나는 나는 달려 달려 우와 같이 세월을 따라 흘러가네 청춘 나그네의 이력서 더년 바람같은 나의 인생 사연도 많아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아야하하하 흘러간 세월 애청춘이 굴러 Yeah.